레오폴드 오르티스 센티 집행위원 겸 항구로저 정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베이루 근로자 총연맹 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. 대표단은 이밖에 조체 사상탑과 저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, 과학기술 전당 등을 참관했습니다.